저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했던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27일 귀국했습니다. 대표단은 체류기간 국제친선전람관과 사동구역 장천남세전문협동농장 평양중등학원을 참관했습니다.